호남 좌도 남은 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하였겠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북 강성하고 북통 무남하니 곳곳이 성지요, 산수 정기어리어 남녀간 일색도 나려니와 망고 충신 관행료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날 수 있겠느냐. 숙종 대왕 즉위 초에 사또 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오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하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 일기 화창하야 방자 불러 물으시되. 예, 방자야. 예. 내 너희골 나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만한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 좋으냐. 공보신 도련님이 승진은 차도 못하시랍니까? 네 모르는 말이다. 옛날 문장 호골들이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일강산 쌓인 게 그렇기로다. 내 이럴 테니 한번 들어봐라. 길산 형소 별건곤 소부허유 놀고 천석강명화리아에 이적선도 놀고 척벽강초야어려 소동파도 놀아있고 신상리의 오류촌 도연명도 놀고 상산에 바른 뒤던 사호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홍은돌이 변시춘 아이 놀고 무얼 헐까나 찬말 말고 일하라. 예, 도련님이 지금 그러옵시면 자세히 아뢰리다. 북문방 나가오면 결혼산성 대부함이 조사오고 서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오고 동문방을 나가오면 기현한 간악로가 청고영웅이 어지든 듯 하오고 남문방을 나가오면 강알로 오작교 영규각이 조사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예, 네 말로 듣더라도 광한로가 제일 좋을 법하구나. 광한로로 구경가게 나구안장 지어라. 예. 방자 분부 듣고 나구청으로 들어가 서산 나구 솔제라야 가진 안장을 힘든다. 홍현자공산 오이편 오간금촌 황금흙 청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덮어가라. 앞뒤골 조지를 끝내야 칭칭다래 은협등자 홀피도 등의 대가났나. 못한자 걸쳐 듣고 체지를 독쳐 돌려세워. 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혼사 헐쩌 신수 좋은 고운 얼굴을 분세수쟁이하고 감태같은 체진머리 동백기름의 광을 내야 합사쟁이 들였네. 쌍문초 진동원 정중치막에 도복받쳐 구홍 뒤눌러뛰고 만석당해를 잘잘 끊어 방자나구 붙들어라. 등자 딛고 선뜻 올라 통인 방자합을 세우고 남훈반 나가올 적 황하그 날개가 더세금 당선 자루로 피어 일광을 이루고 관도성남 너른 길 혹이 있게 나가실 제기풍하흔하는 뒷결 광풍요체아 펄 펄할려 도화염염 붉은 꽃 보보향풍 또 떨어져 상옥 개변은 해발고 바람 걸음을 행하이라. 일당선 동도와세 유교를 토척 터마가 이 그림을 당할 소냐. 항장수 오초마가 이어서 더할 소냐. 서부릉석 적거로서 광할루 당도하냐. 도련님이 광할루에서 올라서 3년 경치를 둘러보신 후에 도련님이 못 잡선 설을 2-3배 자셔놓니 취흥이 도도하여 안겼다 일어서 두루두루 거닐며 팔뚝강산 누대 경계 손고바 헤아린다. 장성열면 영영도 대하동도정경산 양가명은 부병로 연광경 일었고 주량 취객은 역공아 늘어져 수호 문창했던 실소사 앞으로 능력 누가 뒤로 보면 무릉도 인백자 붉은 홍근 숭이숭이 꽃피고 붉을 딴 푸를 챙은 고물고물의 단층이라. 유마광양 한운성은 벗 부르는 소리요. 황봉백겹 쌍쌍균은 향기 찬는 거동이라. 물은본시 은나수요 사면본시 옥경이라. 옥경이 부명하면 월궁 하나가 없을 성아. 백배홍홍 난만중 백배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독학 꼬달도가 듣노요. 부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뒤장으로 수벌당도 허여 장장은 채송 그네줄 비늘어진 벽도까지 칭칭 그네 메고 섬섬 목수를 번 뜨뜨러 양근의 줄을 갈라치고 선도 돌라 발굴을 지어 한 번을 독구르니 합이 번뜩 높았고 또 한 번 독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난만도와 높은 가지 소소리쳐 톡 독찬기 춘풍지하다 공설이요. 행화섭은 나눔이라. 그대로 올라가면 서왕물을 만나볼 듯 그대로 내려오면 요지의 황후를 만나볼 듯 이쁜 것은 비단이라. 잔노르기 할 수 없고 오고가 그렇지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선녀라. 눈물 타고 올라가 진우어 농어긴 가구름 타고 내려와 야 대금우 산선녀 어찌 보면 월진 모르고 어찌 보면 못 가까와 떠나오던 양은 연척 비화하던 나무여 동전님 심으가 살라노요. 예 방자야. 예. 저기 저 오락가락 왔다 갔다 울긋불긋 한 거 저게 바로 뭐냐? 아니 뭘 보란 말씀이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야 이놈아 네 부채 발로 보아라. 아 부채는 말고 미등님 발로 봐도 안 보입니다요. 저기 올라간다 올라가 내려온다 내려와. 도련님 그게 다른 힘이 아니오라. 병든 솔깅이가 짓을 다듬느라고 두 날개를 쩍 벌리고 움쑥움쑥 하는 얼굴이시오? 야 이놈아 내가 병든 솔깅이는 모르겠느냐. 방자 생각하니 하정의 도리로 운양반을 넘어 속이는 것도 저희 도리가 아니거늘. 이 자세히 아뢰리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 고을 퇴기 얼마따 성춘향이라 하옵난디 오늘이 5월 다는 날이라 제 몸종 향단이 데리고 나와서 근에 떠는 추천이로소이다. 그럼 기세가 따라한 말이냐? 예. 내 한번 못 불러볼까? 아이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요. 야, 이놈아, 터듬지 말고 말해라, 이놈아. 무슨 이유란 말인고? 자세히 아리옵지요. 춘향 설부하여 남방우유명기로 장강의색과 이두의 문필과 태사의 하수신과 이비 정지렴을 흉중의 부모이고 금천하 이절세기요 방부혀중의 군자원이 황송한 말씀으로 허래 총내기 어렵사옵니다요. 이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각각 임자가 따로 있느니라. 잔말 말고 빨리 불러오도록 해. 방자 본부도 없고 충장부로로 건너간다. 끌어지고 맵수 있고 대도 고운 저 방자 세속고 없고 발라버리고 구멍실은 저 방자 서황부 효지연어 전투 정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세털봉치 궁초가 끊길 수 있게 달아서 선초동우조 격저구리 삼성구리 육날신에 수제비로고 돌매고 정창옷 앞자랑을 저 잡으리고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중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손까지 톡 꺾어 주장 삼아 차르르 끌어지죠 우리 건너갈죠 조약돌 덕복이여 퍼들이 한진 꾀꼬리 닥쳐 후여 전할용우고 무소의 장난어다 춘향추천 하는 앞에 반듯듯듯 들어서 춘향을 부르되 고론이 뜨게 아나였다 춘향아 우리야 신학상을 보내겠다. 사서삼경을 다 읽고도 쫄쫄 문자 처음 듣고 이제 13살 먹은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낙태했다네. 그 애가 언제 낙태라 했다 하더냐. 낙상할 뿐 하였다 하였지. 이 말은 장난의 말이고 너무 시와 잘 있으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고 잘 썼더냐. 그런데 큰일 났다. 아니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제 도련님이 강화로 나오셨다가 자네 노는 거동을 보고 빨리 불러오라 하시니 같이 건너가세. 야 이 녀석아,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우리 아씨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서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피생이니 종주리씨 열시까듯 세양지 신나라까듯 똑똑 까바쳤구나. 뭐 아니 춘향이 자네 글공부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많이 했네 그려. 그러나 자네 처사가 그러지야? 아, 내 처사가 뭐가 걸렸단 말이냐? 자네들 처사 그런 것들 내가 이렇듯이 한번 들어볼란가? 네 그런 내력을 믿으러 모아라. 네 그런 내력을 믿으러 모아라. 계집아이 행실로 봐라 춘천을 가자기면은 너지 화를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은근히 될 것이지. 강하로 허자는데 녹음을 묵어지고 방촌은 두르러 앞내 빠들은 정포장 두르고 뒤내 빠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의 추렁을 못지겨 흔들 어지러운 줄 주물 출제 배씨 같은 두발 배씨는 공간에가 해뜨 공산자락은 벌렁 입속은 해뜨 뜨는 방긋 도련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연말 말고 끝나가자. 아, 이해가 점점 더 미쳐가는구나.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 무슨 체며 내 비록 미쳐너나 기한 책명은 일 없고 여염집 아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일만 무허니 너 나와서 건너가거라. 내가 기어이 가자오난 그나 아이 사람아 자네 남편을 얻으려면 아 우리 도련님같이 양반 남편을 얻지 시골 무지인 얻으려는가? 미친 녀석, 아, 남편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허몬 인근은 지령이라 사람마다 다 그 고을 산세를 타고나는 법이지. 우리 도련님이 성품을 일일이 한번 들어볼란가?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은 나면 재주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로 올라가냥도 보면 절은봉 높고 백운산서가 삼강산세까지 북주가 되고 종남산이 안산이오. 사람이 나면은 선할 때 선하고 왕가기로 들면 벼락지 선이라 양방금 문을 내들어라. 부원군 대감이 당시 해삼촌이 시진 남은 부사 자기 어르신이라 너를 불러 하니 가고 보면 대이 아침 조석 끝에 너그 도모를 잡아다 난장 형벌에 줄이 때방망이 굵은 법 부르주고 참배어 쓰러져 벌개미 채공기 진가에서도 구조살 살 테니 갈 테면 가고 발 테면 마라 널 떨리고 나는 간다. 아 글쎄 방자야, 아, 꽃이 어찌 나비를 찾는단 말이냐. 너 나와서 건너가서 도련님 전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고 여쭈어라. 방자 할 일 없이 건너와 도련님 전 고하대. 도련님 다녀왔구만요. 그래 준양이가 뭐라거든요. 가서 욕만 다 뿌거도 먹고 왔구만요. 아니 욕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제 글쎄 이거 안수의 해수와 접수하라고?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욕이다요? 혹시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고 안 하느냐? 아, 예 맞았구만요. 야 이놈아, 그게 욕이 아니다. 오늘 밤 삼경시에 저희 집으로 오라는 말이다. 예. 그때야 도련님은 책방으로 돌아와 글을 읽는 뒤 혼은 발사 준양 집으로 건너가고 등신만 앉아 놀이글로 뛰던가 보더라. 그때야 도련님은 재령소리 길게 나니 방자를 앞세우고 준양 집을 당도하였겄다. 예, 방자야. 예. 들어가서 예. 나왔다는 연통이나 해라. 예. 아, 오늘 밤에는 유난히 달도 봤구나. 달도 봤고 달도 봤다. 휘양 천지 밝은 달 원순절로 달도 봤고 니다 언니를 달도 봤다. 나도 젊은 소식 적어 남은 눈에서 이를 잃었고 월매 이뤘더니 세월이 여주 허여주나 노골이 다 되었다. 늙으리니 하리롭구나. 그 누구냐? 쉬라니 웬 놈이냐? 방자구만요. 아니 너 방자가 이밤중에 웬일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을 모시고 왔어요. 무엇이 어찌야? 사또자제 도련님이나 아이고 도련님 누지의 왕님하시기는 천만 후회로소이다. 안으로서 들어가시지요. 방으로 들어가 좌를 주완진 후어 도련님이 첫 오입이 돼야 말궁기가 딱 막혔겄다. 알심 있는 준양모가 도련님 말궁기를 열어주는 디 도련님 이런 누지 오셨난디 무엇을 대접한단 말씀이요? 우리 약주 한 잔씩 잡숩시다. 저 내가 오늘 저녁 나온 뜻은 무슨 술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기 화창하여 광할로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춘향의 말을 듣고 인연에 중매되어 나왔으니 춘향과 날과 백년 언약이 어떨런지. 춘향모가 이 말을 듣더니 정색으로 말을 허겄다. 해도 성참판 영감께 없어 남은 부사로 계실 적 일생명기 다 버리고 못난 저를 수청케 하여 저하를 아니 났소. 어려서 잔병이 나지 말허기로 다녀간다고 하시더니 그사 또 돌아가신 후어 내 홀로 길러온대요. 칠세의 박식혀 무에 달통허니 삼강행실은 오지 평생의 일삼뿐이 재산 갈라온 부땅하고 사서이론 푸주옥 거이여 장가풀부 혼인지 늦어가와 부야 콕등이 태워나 도전님 하신 말씀 장족 말씀이니 그런 말씀 마르시고 잠깐 모시다가 나가옵소서. 내 불충불이 허기 전에는 죽어도 잊지 않을 것이니 어서 허락하여 주소. 춘향고 생각하니 간밤에 몽주가 있는지라 이면에 허락이 되었던가 보더라. 이수로님, 경사준이 장모가 먼저 잡수 있어. 춘향모 술잔을 받아들고 도련님도 이삼배 잡수셨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가 향단이 불러 자리 보존시켜놓고 향단이 다리고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도련님이 단둘이 있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이날 밤 정담이야 서불 지내요 언불 지내로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오륙일이 지나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우면 훨씬 멀리 가고 정리 답쑥 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를 부르고 놀겄다.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요. 건넌 방 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게.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줘 구나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다. 아, 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박 옷봉이 떠뜨리고 강흥백청을 부활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옷벅다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의 지루지허니 을가리당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너를 주랴 포도를 주랴 굴병사탕을 한 방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네 무엇 먹으랴 너야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게살고 작은 이도령 쓰는 거 먹으랴 너야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겨울이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만큼 원하다 앞태를 보야 마장하장 걸어라 걷는 태들 보야 빵그두 서랍 입성을 보야 아니 너의 사랑아 예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이오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준양이가 이제 파급이 되어서 이제는 난군자로 얻고 노는디 둥둥둥대 난군 어허 둥둥내 난군 돌연짐을 얻고 보니 겨울 호자가 절로나 부용차격음오란화 감하 봉접이 줄시고 소상 동정 칠백일생 부어도 졸어로구나 둥둥둥둥 어허 둥둥대난군 이에 준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흔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유효권 예정 아이조 불쌍 송흔이 강수 원암형 송문남포 불성경 무인불경송나영 대수희우정 삼태육경의 백관 조정주하인정 포급서방영 일정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천단영 내 마음 모형이정 양인심정 탑정탕아 만일 파증이 되거지면 통철저의 걱정이 신경으로 안겨자 그 정자 노래라 도련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시오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으니 너 궁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초본 전기 개타부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 왕자진의 어묵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 안이 좋더라 말이냐 이리 와 어서 보사라 잠자리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겄어 벗어라 이게 이제 반대 말이로다 벗어 벗어라 잠자리 그럼 뛰어 달려들어 저울 치마 속적상 벗어 병풍에 걸어 놓고 땅땅땅 벗지 사랑상 마음말 덮이듯 양각을 치어들이 비기는 옥으로 섞어지고 이불이 벗겨지면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이리야 한참 요란을 제하라지 않더라도 아니로다 그러듯이 유치요몽으로 세월을 보낼 적고 호사 담아라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루는 뜻밖의 경방자가 내려와 본관 사또 동부승지에 당상하여 매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이때 사또께서 도련님을 불러 분부하시되, 내 원이 갈렸기로 불일 상냥할 터이니 너는 내일 내행내시고 발행하도록 해. 뜻밖의 도련님이 말을 들어놓으니 정신이 망망하고 승주인에게 답답하여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지웁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 생각하니 어안이 펑펑 흉주인이 답답하여 하여봄 난 서두임이 간장으로 끌어오르는구나. 황명한은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없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려 가야 하면 부모님이 말을 터요. 저를 두고 가야 한들 그 마음 그 천사의 나가자 이어할 것이니 사세가 모두다 난 처로네. 즐거운 은유를 모르고 당도하니 그때여 양단 모형 솜솜 옥지가고 봉선화를 따다가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나오면서, 도련님 인제 오시니까 아씨가 기두려요. 전에 난 오시라면 밑에 성과문에 들어 기침 소리 오시는 줄을 알겠더니 오늘은 뉘기를 놀래시랴 가만 오시니까 부처님 아무 대답 없이 대목나들 들어서니 춘향 모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우리 언니를 받여보고 성병 채고 나오며 우리 사유희런구나. 남도 사유가 이제 어여쁜가 아짜 있다 내가 걱정할걸. 한 분 된 있을 때 있어. 부녀님 아무 대답 없이 춘향 방문을 들었으니 그때요 춘향이 넌 도련님 드리려고 금나고 술을 놓다 도련님을 반겨보고 단순 호치들 여러 방긋 웃고 있으면 몹쓸을 잡고 그는 말이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수색이 받느니 이게 웬일이오. 네가 내 집에 다니신다 해담을 들으셨소. 사또께 꾸중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음하여 정신이 혼미었나.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대도 몸도 꼼짝 아니오니 춘향이가 무세호이요. 차고 떠날 소원기들 시드르르르 놓고 위로 물러난다면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 속 내 네, 몰랐소. 도련님은 사대부 때 차지요. 춘향 나는 천인이라 잠관자정하였다가 버리는 것 옳다 하고 나를 떼자고 하고 속이 없는 이게 집은 듣기 우네 편지 없네 짝사랑 빼지 이르고니 오직 포기 더하여도 쓸데없고 보기 싫어 허른 얼굴을 더보아도 평대라니 나는 걷는 방 어머님 곁에가 잠이나 차지 아두두두기로 서니 도련님도 기가 미쳐 간호는 춘향을 부여잡고 휘양거려 계양거라 미가 나를 못어 듣다 속물은 말을 말아 속물으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호우 말으려 답답하여 못살겠소.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허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나는 내일 내행 메시고 올라가라니 이를 장차 어째 쓰면 좋겠느냐. 도련님 댁은 경사났어 그려? 아, 절도로 가자 하면 아니나 갈까 하고 미리 방파막이로 오시는 구려. 여필 종부라니 천리라도 따로 가고 말리라도 따로 가지요. 아이고 저 말이 사람 아니 상할 말이로구나. 너를 데려가게 생겼으면 이리 하겠느냐. 내 아이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하니 미장된 아이가 부목을 따라와 기생작 접어였단 소문이 원근에 남자하면 장가도 못 가고 사당 참여도 못하고 노력으로 늙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후기라니?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이별이야 저거냐마는 당분간은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 수가 없다.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여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허여지며 이별 초대를 내는디 바람 피어. 아, 도련님이 물색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 들으니 울음소리가 나거늘. 아이고, 저것들 벌써부터 사랑 싸머네 그리야. 사랑 싸만 줄만 알고 싼 말로 나오는디. 준양 모친이 나온다. 준양 어머니 나와. 호돈님 밀쳐나서 존버디 행자 촌마 혼양 이거 없이 나온다. 준양 방중 창받고 위로를 대고 들으니 동정한 이별이로구나. 존양 모친 대가 맺혀 어간 나서 뚝 올라 두손뼉 당당 허허 별일 났네. 우리 제비가 별일 나 상창문 벌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술먹지여 따라주며 내 연연 썩주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핵과 막봉 기말고 영영지하지요. 기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안 같은 땅을 지어 내 눈에가 푸근오는 양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아금이 너무 보고 허여 남과 별로 다르지 잘되고 잘되었다 짝사랑이여 이별이라 날도 못 들었느냐 딸꾼이여 내려놓고 도련님 앞으로 바싹 앉아 도련이여 도련님 나고 말죠 양이가 도련님 군질 받은지 초일년이 되었을나 얼굴이 미쁘든가 언어가 불순든가 잡스럽고 유화든가 모르장과 가곤난 다하르 무엇이 흐르지로 봉별을 조자지요. 이왕에 가실 때면 주양에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양날까지 마저 죽여 삼신 꼬아주 죽여 땅에 붙고 가면까지 살려두고는 못 가리라. 양바로자 띄우고 몇 세금 세금을 망치지우고 도련님 기가 막혀. 여보소 장모 좋은 소리네. 춘향만 달아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여요 배양시여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 안에 모시고 춘향이를 여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여요 안에 춘향에 타고 간다 헐라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직 답답하면 저런 망어를 허우리까. 어머니는 걷는 방으로 건너가시오. 나는 오늘 밤 도련님 모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내일 이별을 나요. 모두지야 모두지야 네 마음대 도는 모두지야 천양반 가신 후로 네가 장을 녹이라느냐 보내여도 아그르지 묘필 조무라 쓰니 소망을 따로 가거라. 좋다. 나는 모른다. 누구를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존양 모친 건너간 영호로 존장과 돌격님 단둘이 앉어. 아나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마른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나를 본 듯이 기내여 보아라. 애써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 음영신 불만 치환빛과 같사오니 수백년이 지나간 둘을 변할 리가 있소빌까. 자 정평 전영호 떨어지길 오도 찾사기로 먼저 떠나서 또 아래와 싸우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것이 날이 떠나다 잘 간다. 이것이 분명 이별이지. 윈도부의 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흔단 말씀이오. 어서 가옵시다. 할 일 없어 낙이 등에 올라지며 춘향아 잘 있거라. 장모도 평안히 향단이도 잘 있거라. 춘향이 기가 막혀 보선발로 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자 디딘 도련님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여 도련님 달달여 가오 달달여 가오 야 도련님 달달여 가오. 쌍교도 나는 싫고 독교도 나는 싫소. 건넌 말을 끝밤 보람 지어서 어지렁 추렁 정달라려 가오. 나는 가자 내 꿈을 지는디 이몬 꼭 울고 정마 쥐어 들고 체질 톡 저돌려서니 피우같이 가는 말이 정산 목수 얼른 얼른 한모롱 두모롱 돌아가니 정산에 골든 원앙 자글지름 그 동이라 조냥이 기가 맺혀 가는 이 뭘 우두머니 바라보며 이만큼 보이다 저만큼 보이다가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디 서울 자학골사는 변 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디 여러 고를 살았기로 재물 먹기 수가 나고 호세 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들어 남원 부사하였겠다 하루는 신년 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디 신년 절차가 꼭 이렇겠다 신년 마저 내려온다 신년 마저 내려올 때 불륜 빛이 참이 좋다 안세금의 환자차 빼활개쩍 벌려 등하고 효람 닮아 동동 흐르게 새겼다 근사정 정창옷 제 집이다 힘을 주어 벌현빛 따르다 남대 문박성 나서 자 우산처 바라봐 파란 춘성 바나방창 버들리 부릇 부릇 백사 동작을 부근 너승방골을 지내요 남타령 호기에 넘어 화천읍에가 중하오고 이튿날 발림을제 평방인사 지리바 월방군 주어대정 옥간자진 사당출 앞을 접어대어 쓰고 재물읍에 급파강군 허이 집신재범 분척에 할당근을 바쳐서 인남항낙자랑 절주 진자주 대고 뛰어저정배 비습차고 척파형 마가진 부담호 비도덤을 연젓하고 나으로 보신다 상구조구전후배 해원조 밝은 날과 요손시 당군길로 강체제비가 마루를 타고 심지어라다 바보야 내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정마 손에다 힘을 주어 양여지 지구장체 바상 후르러 보며 고로저 끄라 저로 썼다 신영급 창고 동보소 기쿠고 길 잘 긁고 의어보고 말 잘하고 영리한 천업장 석성망군대 무관자 진사 당구를 달았어 가능은 양태 형모리 각자가 끈을 늦게 달어 한 옆쪽에 비석 쓰고 보리소주 방패 철룩 철룩 자락을 각기 저 어디로 자처잡아 비단쌈지 전주머니 문장도 비석 차고 살아 조신을 언제 신고 저룩자주냐고 초록단님을 잡아내고 정장구 겹쳐 잡고 활개활활 총총을 흔들어 내락이 높아지 마라 금비나장구 동보석 통영가세다 힘기고 고광자 들교방울 차이산에 갈라서서 에이지루어 이놈 저놈 개양거라 풍이란사 척결림 마상비 급분이로다 충청강도를 지내어 전라산을 들어가 순상전 연병오고 이튿날 발행을 제 두구바우 임시숙소 호기게 내려올 때 우리 정당도더니 망가둥이 다 나왔다 정도무기 방예며 인물로 자리 호장이라 고정 자리 장경빛과 수잘로 너 토소원 변서질서 토조일서 장현바 홍리하여 빠성이 신동어여 그들 걸고 들어간다 청박주 조간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50명 통인들은 벌전 앞에 대응하고 60명 굴로사령 두둘러 들어섰대 이러기 소리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장 척결리 쌍쌍이 들어서 가진 육각 홍절중 남병 대띠를 잡으매고 북장구 덕구 척구남저 때 피리소리 경세가 진동은 나 수서 장하문이라 청정이 영수라여 청독기 버려난데 청도관상 홍문안상 주장남도 강남서가 홍초남문안상 백구현문 북동강 북서가 극혀 한원수 망원수 왕령관원안수 조연다 봄이 근무한상 부초한상 나한상 정한상 발해한상 세양두상 코두상 넘기두상 훈련중전두상 참아 독조기운안로 진병조사당 포악두상으로 둥갱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나 고등은 뒤 나바른 홍행홍해 예고부야 소문들이 종종종 행군들이 걷잡혀 남실주 건노라라니 사령 예 차우 차비를 썩금치 못한단 말이야 척척바위에 하마부이상군 이륵자 군들한듯 객사이에 연명하고 동원에 차기하여 애퍼소 자기초 허신 후에 사명수 운안 받고 형수 군관 임례 받고 육방 하인 현신 후에 도임상 물리치고 자고 나니 제3일이 되었구나. 호장이 기생 정고로 하고 영창 앞에 기한을 펼쳐놓고 차례로 불어난 뒤 사또 마음이 급해요. 자주 불러드리라. 명을 내려놓니 호장이 멋이 있어 늑자 화두로 부르는데 좋은 모은 양대사이 비선 오기 주렁이 나오 사군 불견 바늘이 법자 유황이 금향이 왔느냐 예흥대허였어 남지상의 봄바람 흙지향지 피어지 왔느냐 예등에 흐렸소 추수의 연하 나왔느냐? 대등에 허여소 홍당 삼불매도 차분하니 급나니 대등에 허여소 진주 명주 찰랑마다 지일보배 산호주가 왔느냐? 대등에 허여소 상병을 야호 사지장 천병을 이왔느냐 예등에 어였소 복장 강서는 이 천사만 사이화 예등에 어였소 육가산변홀 떡궁신이 장삼소매를 떠들어매고 어정거리든 무선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안상골동의 흐를 속에 군랑으로 든 채봉이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천산병옥이 이산병옥이 양병옥이가 다 들어왔느냐